번쩍든 눈을 깜빡 머린 핑핑핑 돌아 상상도 못한 드라마 저 씬을 찍어볼 time go, go. 이제부터 시작될 챌린지 아마 쉽지는 않겠지 긴장해 팽팽하게 baby vamos amigo yeah. 무한히 펼쳐진 universe yeah. 끌리는 카드를 뒤집어 고민은 너 어서 begin 1부터 N까지 선택해봐 oh oh 기대된 날 right now open it up what a surprise 하늘 위를 surfing 이 바닷속을 flying 모든 걸 펼쳐도 좋아 Are you ready? All in now 시작해봐 과감하지만 태연하게 started Let's roll the dice yeah. 한 번을 뒤집어 완전히 걱정은 더 이제 운명은 이 속만의 baby 눈앞에 열린 세상에 노래 기대해 So tell me what you want Where you wanna go? M, mix Up, let's go. Big wave, big wave. 피하지 마. Break it up, break it up. 어서 헤엄쳐다. 높은 파도 위로. 좀 더 기게 나게 troubles들을 dribble have passed. Perfect 보다 높은 number. 그 이상을 향해 jump up. 현실 같은 dream은 이제 빠져나와. 깨어나도 깨어.